가며 여기 왔어요. 내 마음은 나그네 돼요. 헤어졌던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.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? 아 씻을 길 없는 이 심정을 누가 아나요. 거리마다 추억이 나를 불러요. 어디서 그 누가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. 지금 우울하게 헤매다녀요.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고 있어요.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? 아 보고 있나요? 거리마다 추억이 나를 불러요. 어디서 그 누가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?